민족의 대국상 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 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우리를 핵무력 강화의로 떠민 미국의 범죄적 행적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을 최근에 러시아, 이란, 일본, 네팔, 영국, 스웨덴,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의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